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선군용장의 비범한 용도의 손길 아래 강대한 백두산 혁명 강군의 위세, 주체 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되고 천리방선 조소마다의 청정의 200일 전투를 전투력 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 나가기 위한 백두산 훈련 열풍이 더욱 세차게 힘을 합치고 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리만건 동지, 리병철 동지, 홍승무 동지, 김종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어둠도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 새벽 발사 훈련장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게 된 화성포병들의 피끓는 심장마다에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뜨거운 지혜치가 우려있는 모족의 화성포로 전쟁 광신자들을 불이 번쩍나게 탑색이고 단숨에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가 화라산처럼 타분지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락겸 동지, 정치위원 전략군 중장 박용래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발사 훈련에는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 대장을 비롯한 지휘송원들과 함께 발사장들을 돌아보시며 탄도로켓 발사 훈련 준비 정령을 직접 료의하시고 발사 계획을 정치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천둥같은 폭음이 대지를 기운드는 속에 거대한 불줄기들을 뿜으며 탄도로켓들이 힘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수경렬의 비행군을 자랑차게 새겼습니다.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지안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통하여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품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억척으로 담보하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행보장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투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그 어떤 불의의 명령에도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동력이나 타격력에 있어서 언제 봐도 정확하고 치밀하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송원들에게 핵공격 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체적인 화력타격 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로켓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훈련 지도를 받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훈련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전략군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고 사령관 농지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조성된 엄중한 총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핵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 진입 태세를 갖춤으로써 최고 사령관 농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전체 조선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담아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종수리에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섬멸적 핵세례를 안기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